저를 위해서 유람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동안도 우리 심령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습니까? 이 시간을 비록 예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의 입술로 비록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혹시나 거짓 전하는 건 없는지, 또한 우리가 몸소 몸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서는 없는지 주님 다 이 자리를 들어 전부 다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할지 그것을 약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오늘 이 예배 시간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 모든 기도, 모든 찬양, 모든 말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주님께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시간 또 아직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용서해 주시옵고 속히 이 그 심령들 속히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강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통하여 예배 시간을 띵다는 강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못 오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특히 주님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 함께 안전 지켜주시옵고 또한 오늘 그 발걸음 가볍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해 예배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강주로 가게 됩니다. 가고 가는 예정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안전운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 또한 목회자님 또한 그분들 모든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정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시간을 빌어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오 성령 목사님, 지금 많이 좌절 완쾌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00% 회복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도 또한 100%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오순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오순절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오순절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오순절 교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오순절 교단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들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회자들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 아멘으로 외치는 우리 오순절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 정말 저희들이 고대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분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초대교회처럼 다시 거듭날 때 우리 오순절 교단을 다시 우뚝 세워 주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령들 입주일간 지내다 오늘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였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저희들 하나하나씩 열거하여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양철수 부형님 가족 필리핀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가고 가는 여정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항상 찬양과 또한 향기가 바라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가는 여정 주님 함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미경 셀리더 다음주에 우리 모퉁이 성육교회에 또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도 오고 가는 여정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함께 입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지다 라고 하는 이 소주제로서는 이 주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지다. 예,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난달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 북미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청년들, 청소년, 청년 청소년들이 모이는 가장 큰 집회가 우리 교단에서 하는 바로 이 집회입니다. 3만 4천 명이 모였습니다. The biggest youth camp in North America is UPC, the youth camp. 미국에서 가장 큰 청년 집회고요. 3만 4천 명이 모였었고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찬양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단 청년 집회가 있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서게 되고 이 성결된 생활을 지켜나가고 얼마나 질 가운데 서 있는가. The power of apostolic church, 이 사도적인 교회의 그 능력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이 예배하면 죽습니다. 헛되이 예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헛되이 예배하다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죽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저주에 놓이기보다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chapter 4 verse 21 to 31.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You would desire to be under the Lord. 율법 아래 놓여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아들은 본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 태어난 것을 육신을 따라서, 본처에서 태어난 것을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two ways to live, 두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Under the law is old covenant.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옛 언약 아래 있습니다. But by faith is new covenant.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새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게 되면 우리의 어머니가 Hagar, the slave, 그러니까 종이 됩니다. 노예.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Sarah, mean free. 우리가 자유 안에 거하는 사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 아들 낳게 되고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랑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 알라를 믿는 무슬림은요,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삭이라고 합니까?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일로 알고 믿고 지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slave, 노예란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약속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따라가게 되면 슬레이브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따라간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고 이 땅 가운데 노예로서 계약에 묶여있는 그 아래 저주 아래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스마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삭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이스마엘을 따라가면 by flesh, 그냥 육체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삭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by promise and spirit, 우리는 약속과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여자는 방금 보셨듯이 these two are the two covenants, old and new, law and faith, 율법과 믿음,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의 산이 예루살렘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신의 산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예루살렘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신의 산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신의 산을 노예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노예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그건 그 안에 저주로 놓여라.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신 율법 가운데 하갈, 이스마엘, 그들은 그 가운데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을 따르는 자, 예루살렘을 따르는 자가 그에 해당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님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종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마운트 시나이 인 아라비아 and heavenly mountain Zion. 하늘의 시온산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하나는 present Jerusalem, 정말 현재 그곳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Jerusalem above, 바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언제나 제가 이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on the earth.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작용하고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긴 했으나 이 땅의 지배 아래 놓이다 보니 결국 이 땅의 지배 아래 잠식당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래 그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잠식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상실된 빈 껍데기로 종교성만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Bible said,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we're born again the water and the spirit. It means cannot enter. It means if you born again water and Holy Spirit, you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but we mus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들어간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물과 성료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땅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빈 껍데기 안에 거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을 뿐이죠. 이 건물 안에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땅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곳은 땅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We must enter into the kingdom of in the heaven. 하늘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약속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상속인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빈 껍데기뿐인 허물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생명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요함과 만족스러운 삶이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Now you brethren as Isaac was are children of promise but not all of us.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질문이 그것이었죠. Why Hagar's children cannot inherit it? 하갈의 자녀는 왜 상속을 받을 수 없었습니까? 하갈의 자녀는 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그렇죠.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Why Hagar's children cannot inherit it? Because still they are under the slave. And they are I-centeredness. 그들은 나 중심의 삶으로 이 땅의 그 노예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상속 줄 것도 상속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your heart? Where? 여러분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성경은 The Bible is not a storybook, but Bible contained many stories. A kind of a person, I-centeredness, and the other one, God-centeredness. Conclusion of the Bible said, if you accept, if you respect the Lord, He will give you everything. 성경은 이야기책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분류해 보면 결국 내가 중심인 사람들과 그 마음한테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쓰임을 받다가 나 중심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유함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정말 건강이 필요하다면 너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유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얻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끊임없이 하갈의 자녀의 길로 끊임없이 이스마엘의 길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땅의 하늘나라에 치이고 치이고 치이다가 하늘의 한나라가 무엇인지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맴돌다가 떠나버립니다. 만족하셨습니까? Are you satisfied? 정말 만족하시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God opened the door. Everyone, everybody can enter.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 chapter 4 verse 13. 로마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When you believe that Jesus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pirit and all your strength, you will have the word.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Then you can see how great faith is. 얼마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Romans chapter 8 verse 17 또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상속하기 위하여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고난들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We must stand by faith.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약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We must stand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굴복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아멘. 사단의 말에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담대히 싸워 뚫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의 길로 하갈의 자녀로 이스마엘의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멘. 믿음으로 뚫고 전진하여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아멘. 믿음으로 아멘. 결단하고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것이니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Deep Satan, he always stole your glory, your life, your wealth. 항상 도둑된 사탄은 우리에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한단 말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앞으로 아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 Corinthians chapter 6, 9 and 10 마지막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미워하신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We are the children of promise.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You are children of Isaac, children of promise.' 여러분, 그 이삭의 자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약속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주님 약속의 자녀, 주님 약속의 자녀, 주님 약속의 자녀, 주님 약속의 자녀, 주님 약속의 자녀.